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즈 마요. 이란, 오스트리아, 민주공고에서 업적 토론회와 좌담회, 강연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도서 및 사진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위대성 도서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돌 성대의 경축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민주공고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됐습니다.